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 서고 다섯 돌세 즈음하여 금수산 태양공전을 찾아 17일 조조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 무관들, 해외 연고자 가족들, 제1번 조선인 추모 대표단, 제중 조선인 총연합회 대표단을 비롯한 외국 선님들과 해외 동포들이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이날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 금수산 태양공전을 찾아 반제민족 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와 지부 성원들이 경의를 표시했습니다.